거울 보고 울어봐도 나는 숙녀.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숙녀. 보란 듯이 피어난 꽃이라는데 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래도 나의 꿈은 무지개 같이 언젠가는 피어나리. 별을 보고 물어봐도 나는 숙녀.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숙녀. 찬란 듯이 피어난 꽃이라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래도 나의 길을 찾을 때까지 내 맘대로